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연방 방문 15돌과 시베리 및 원동 지역 방문 5돌, 선군졸에 즈음하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23일 평양의 려명거리 건설장에서 친선 노동을 했습니다. 대사관 성원들은 건설장에 지원 물자를 넘겨주었습니다.